보도들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단체 연대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올바른 과거 청산을 위한 단체 협의회가 23일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최순실 추문 사건을 규탄하고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날 여러 지역에서 박근혜 퇴진과 추문 사건에 대한 엄격한 수사를 요구하는 정당 시민단체들의 투쟁이 진행됐습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22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동맹 휴업을 결의하고 오는 30일 동맹 휴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으며 서울대학교 교수들도 동맹 휴업에 참가하여 학생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23일 5.18 광주민중항쟁의 현장인 광주의 금남로에서 박근혜 퇴진 노동자 시민 시급 촛불집회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남조선의 세계일보에 의하면 미국 미시간 대학의 남조선 유학생 307명이 19일 대학에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가지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40여 개 대학의 유학생들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운동에 참가했습니다.